You have a beach, 나는 silhouette, 은혜의 수로워 실로 널 인도해줄 샬롬의 길로 넌 angel로 실로 I'm your eyes, we flap the galaxy 이 세상은 빌롱투어 여기 천상의 palace 빛나고 고운 자태와 형상 그 영상 미 속에 찬양의 취해서 몽환적인 mellows 네 존재의 존귀한 place 너란 우주를 rest on this 중독돼버린 days driving me crazy, I'm meeting 아침 햇살처럼 내 눈이 부시게 지천사처럼 날 복음이 감싸 안아줘 위로 나 데려가 I'm mean to you I'm mean to you 복음이 감싸 안아줘 Beautiful, this understated 너에게 그보다 많은 표현은 heavenly 신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너의 존재를 구성했을 때 천사들까지 질투할 아름다움이 너무 가득 찬 넌 빛이 나다야 보다 I'm in more 지경 상태 미의 여신은 Aphrodite yeah. 아침 햇살처럼 눈이 부시게